돌아갈 수 없을까. 내가 널 사랑하지 않던 대로 우리가 서로 만나기 전 그대로 한 번 더 돌아갈 수 없을까. 조금도 설레지 않아 이제 우린. I don't wanna cry. All you had to do is love, love, love, love. 밤새서 안아오잖아 네가 속였던 사람. 말하지 못했잖아 누가 들어도잖아. 우린 야했고 다했고 뻔했지만 뻔했고 잡생각이 안 들 정도로 우린 뜨거웠던 겨울. 두근두근 되는 시절도 이제는 어렴풋이 기억나는 꿈. 바람소리와 빗소리 뿐 이제는 무덤 덤덤 희망을 줬고 사랑을 쏟고 만세를 더 먹고 버스 가나 썼고 담배만 뻗고 뒷바람 먹고 갇힌 썩을 시간은 거꾸로. 우린 여전히 화가 솟구쳐 역시 내 그 못 고쳐. 하나 확실한 건 생겼어 영화 같은 사랑은 없단 걸. 두근두근 되는 시절도 이제는 어렴풋이 기억나는 꿈. 그대로 다시 리본 부끄댔던 대로 리본. 이제 과연 시간 볼 필요할 게 많을까. 돌아갈 순 없을까. 내가 널 사랑하지 않던 그대로 우리가 처음 만났었던 그날로 한 번도 돌아갈 순 없을까. 조금 더 설레지 않아 이제 우린. I don't wanna cry. All you had to do is love, love, love. Psycho, psycho, oh, psycho.